또 어디선가 흔하게 들었던 우스개 시리즈. 뭐 이런 내용뿐이었지만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얘기에 함께 어울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두 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모니터 화면만 열심히 들여다보며 친구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는 길에 은희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만났지?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연말 모임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요즘, 만남의 의미,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우리 영화 겨울나그네 중에서 보리수, 테너 최연수 씨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연말을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보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은요, 대전에서 애청자, 대학을 다니시는 분, 굉장히 정성 들여서 5시간에 걸쳐서 편지를 쓰셨다고 하시는 분께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분은 서울 성동구 성수 2가의 이상희 학생. 저희 어머니랑 저랑 제 동생 주희랑 12월 8일로 나이 한 살씩을 더 먹어버렸어요. 하지만 아주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12월 8일인데 어째서 지금 편지가 도착했지요? 임민지 씨 12일 지나갔지만 친구 최서윤 씨의 생일 축하해 주셨네요. 제가 최서윤 씨의 그 사연도, 자축 사연도 받았는데 조금 늦게 이렇게 축하해 드리네요. 산업공학과에 계시는 정영준 씨는 이내 누나랑 이 방송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93년을 뒤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이름 붙여 1993 시간 여행.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을 영화 얘기와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FM 영화 음악의 연말 특집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연말에 올해 93 한 해 동안 개봉됐던 영화와 영화 음악, 가장 좋았던 것 다섯 편씩을 뽑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는 코너입니다. 우편번호 150-608, 도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 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고요. 12월 18일까지 다섯 편씩 이유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예쁜 선물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곡은 그동안 신청곡을 안 들려드린다고 좀 불평하신 분 민철호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Growing Up 중에서 바비 빈튼의 노래 Mr. Lonely.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대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나이들의 모험과 진한 우정 그리고 사랑. 홀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삼총사 브라이언 아담스 로즈 스튜어트 스팅 락계의 삼총사가 전해주는 감동의 노래 All for Love Hologram 가슴에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에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you break down my walls with the strength of your love. I never knew love like I've known it with you. Will a memory survive? Oh, when I can hold on to. I don't really need to look very much farther. 지난 92년 연말인 12월 초에 개봉된 이후에 해를 넘기면서 올 상반기 최고의 흥행작으로 끝을 맺었던 영화죠. 보디가드 가운데 I've Nothing, Whitney Houston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충북 청주 내덕 이동의 정순태 씨, 서울 구로구 구로 3동에서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막내 아들 송영진 씨, 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 친구를 걱정하는 이찬용 씨, 신순영 씨, 대구의 김형수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흑인 여가수가 백인 경호원을 고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잘생긴 백인 경호원에게 사랑까지 보탰죠. 여기에 영상은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편집됐고 거기에 드릴러 수법까지 가미됐습니다. 이런 전개 방식이 이 작품을 흥행가의 최상품으로 올려놓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가 여름과 겨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방학만이 낀 여름보다는 방학에다가 크리스마스, 또 연말 연시, 설날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겨울 시즌, 그야말로 영화계의 관심이 최고로 집중되는 때지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와 하얀 전쟁, 그리고 미녀와 야수, 후크 같은 영화가 모두 흥행에 성공했던 그 작년 여름과는 달리 올해로 연결되었던 지난 겨울의 극장가는 추운 날씨처럼 냉랭하고 한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대선이 있어서 다른 해보다도 연휴가 더 있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라 전체에 불어닥친 경제 침체와 또 32년 만에 맞는 문민정부의 사정 한파, 이것으로 온 나라가 긴장감에 휩싸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한국 건설, 이 구호가 외쳐졌던 원년이었죠. 93년. 올해는 한마디로 사정의 해로 기록될 만합니다. 정부의 사정 작업이 연속적으로 충격과 파문을 쏟아내는 바람에 한가롭게 문화활동이나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 아마 겨울 극장가가 그렇게 한산했던 이유, 이렇게 영화계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새해를 열었던 영화들로는 보디가드가 있고요. 파워 오브 원, 죽어야 사는 여자, 나 홀로 집에 2편, 알라딘, 이런 헐리우드 영화와 세상의 모든 아침, 댄싱 히어로, 닥터 M, 이 같은 비헐리우드 영화, 또 절대 쌍교, 시티 헌터 같은 홍콩 영화도 있었습니다. 국내 영화로는 유일하게 한 작품이 외화들 속에서 선전을 했는데요. 강수연과 안성기가 주연을 맡았던 감각적인 영화, 그대 안의 블루였습니다. 인천 북구 산곡동의 조미연 씨, 전민규 씨, 그리고 박은주 씨 잘 들으셨습니까? 김현철과 이소라가 부른 그대 안의 블루, 우리 영화 그대 안의 블루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거의 숨 돌릴 틈도 없이 갖가지 개혁안들을 내놓았죠. 이런 개혁안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온갖 비리들을 쉼없이 들춰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사정의 대상이 된 것은 나랏밥을 먹는 관리들이었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청와대 주변과 인왕산을 개방했는데요. 정부는 관리들의 재산 공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밝혀진 재산 내용을 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웃음을 트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학 입시 부정 사건이 터집니다. 입시 전문 브로커가 대리응시자를 내세우는 방법이 있었던가 하면은 출제 교수가 학자의 양심을 팔면서 문제를 유출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문제 출제에 관련했던 장학사가 정답을 모두 유출한 경우도 있었죠. 결국 교육부가 88년 이후에 입시감사 자료와 부정입학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 났지만요. 그동안 세간에 퍼졌던 소문, 대학교를 머리로 가나 백이나 돈으로 갔지. 뭐 이런 소문을 뒤늦게야 입증한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어수선하고 충격의 연속이었던 분위기 탓인지 새봄을 맞은 극장가 역시 기대작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동안 흥행의 보증수표로까지 일컬어졌던 아카데미 수상작들, 이 작품들이 모두 흥행 참패를 기록했어요. 알파치노가 열연했던 여인의 향기는 별로 향기도 내지 못하고 사라졌고, 또 미국 내에서는 최고의 흥행작으로 사랑을 받았던 A Few Good Men 역시 제목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동원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9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서 큰 상을 휩쓸었던 용서받지 못한 자, 이 영화의 참패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인지 진 해크만인지, 이것보다는 사정한파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오공 세력인지 왕당파인지, 이것이 더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자,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 들어보시죠. 그로구 독산동 김경진 씨께 띄워드렸어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국내 극장을 찾았던 외화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홍콩 영화의 쇠퇴입니다. 홍콩 영화는 지난 몇 년간 액션 영화, SF 영화, 또 새롭게 떠오른 무협 영화, 이렇게 매번 장르를 바꿔가면서 우리 관객들을 취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어찌된 셈인지 93년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 싶게 그 열기가 다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봉된 영화는 무척 많았죠. 황비영의 스타인 이연가를 앞세운 황비영 2편, 3편 연달아 개봉됐었고요. 또 방세옥, 신유성호접금, 절대쌍교, 동방불패. 이렇게 해서 3월까지 모두 23편의 홍콩 영화가 개봉됐었습니다. 하지만 2, 4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이때는 모두 8편의 홍콩 영화만 선을 보였었는데요. 아류작들이 쉴 새 없이 개봉되고 또 스타들이 겹치기로 출연을 해서 그런지 하나같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다는 점. 이것이 바로 홍콩 영화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 가운데 유일하게 흥행이 되었던 영화는 황비용 2편이었습니다. 물론 이 작품도 높은 수입가에 비해서는 황비용 1편에 반밖에 안 되는 관객들이 모여서 결과는 손해였다고 하죠. 红日光。 서울 구로구 구로이 이동에서 정현실 씨가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곡 한 곡 띄워달라고 하셨는데요. 어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황비용 중에서 임자상의 노래 나늘 땅스의 취향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만 한다. 힘있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제주 2도 1동에서 아주 오래전에 편지 보내주셨는데 김영준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3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차마 믿기 어려운 대형 참사를 하나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부산 구포역 그 입구에서 벌어졌던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건이었죠. 사망자 75명에 중경상 105명. 철도사상 보기 드문 대참사였었는데요. 이 사건은 각 관계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떠맡기는 참 보기 사나운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들의 잃어버린 주인의식들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런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던 4월의 극장가에서는 우리나라 서쪽을 그린 한 편의 영화가 개봉됐죠. 4월 10일에 개봉된 서편제입니다. 이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었는데요. 임건택 감독은 장군의 아들 1편, 2편 이때도 모두 비가 왔다면서 이 영화의 흥행을 자신했다고 해요. 결과는 참 적중한 셈이죠. 이 서편제의 흥행과 함께 4월과 5월의 극장가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촬영상을 수상했던 흐르는 강물처럼 또 아마 가장 오랫동안 예고편을 상영했던 영화일 텐데요. 루익 베송 감독의 그랑브루 그리고 K2 이런 작품들이 소리소문 없이 관객을 모았던 점이죠. 이런 현상을 생각해보면 이젠 우리 관객들도 폭력이나 액션 취향의 영화들 뿐만이 아니라 좋은 영화 또 아름다운 영상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동대문에서 징징 짜는 지원이라고 서명해 주셨는데요.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랑브루의 오버처입니다. 인천 만수점 피자헛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변명환 씨, 혜진 누나, 차경은 주임님, 이준식 형, 경혜 누나의 생일을 한꺼번에 축하해 오셨네요. 축하곡으로 아주 차분한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도현 씨도 잘 들으셨죠? 그랑브루 중에서 오버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날씨가 좋지요. 그래서 도심에서보다는 야외를 찾는 시민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극장가는 그래서 이때를 비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5월의 경우는 영화보다도 더욱 드라마 같은 일, 더 영화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죠. 빠친코 업계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정덕진 형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씨 형제에 대한 수사도 수사지만 그동안 폭력계와 정치판의 유착 여부, 이것을 밝히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박철원 의원, 이건계 대전 고검장, 엄삼탁 병무청장 같은 굵직굵직한 과거 세력들이 모두 검거되는 일대 파란이 일어났었죠. 이런 사회 분위기에 흥행성보다는 작품성이 뛰어난 몇몇 영화들이 개봉됐었는데요. 그 가운데 말콤 엑스와 크라잉 게임이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말콤 엑스의 경우는 수입사 측이 3시간 21분이나 되는 러닝타임을 손하나대지 않고 그대로 상영했었는데요. 영화 매니아들은 흥행보다는 작품을 완벽하게 보여주겠다는 이 영화 수입사의 의지를 높이 사서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한 카트라도 자르면 재수하겠다는 감독 스파이크 리의 영화에 대한 애정이 더 큰 이유가 되겠죠. 또 크라잉 게임의 경우 여장 남자의 벗은 몸이 검열 대상이 돼서 한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공연윤리위원회에서는 그 장면을 삭제하고 그 극중 인물을 그냥 여자로 보이게 해라,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과는 무수정 통과가 됐지만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93년 상반기 동안 한국 영화가 32편, 미국 영화가 60편, 그리고 홍콩 영화 31편, 유럽 영화 22편, 이렇게 해서 모두 145편의 영화가 관객을 찾았는데요. 그 가운데 1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사랑을 받았던 작품은 상영 편수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아주 저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서울 관악구 봉천 8동의 박경수 씨, 제1라고 서명하신 광주의 애청자분, 대구 달서구 감상동의 애청자분, 대전 동구 가양일동의 송치우 학생, 그리고 인천 북구 부평 4동의 이진영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조십니다. 크라잉 게임.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조즈의 크라잉 게임, 서울 성북구 석관 이동의 손혜원 씨께도 띄워드렸습니다. 1993 시간 여행, 오늘 상반기 시간 여행을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하반기 시간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신 영화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일들, 주변에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보면 나의 하루를, 나의 1년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 도련일동의 강수미 씨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중에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웨스턴이라고 개봉됐었죠. 같은 제목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엔니오 모리꼬네입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중에서 애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였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분들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도착하는데요. 옛날에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집에 이렇게 줄 같은 걸 쫙 걸어놓고요. 친구들한테 받은 카드, 뭐 부모님, 뭐 동생들 이렇게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로 장식을 하던 데가 있었어요. 만약에 요즘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은 완전히 카드 천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의 이노라 씨, 또 광주 서구 화정일동의 신재철 씨, 서울 송파구 잠실호동의 임동민 씨 카드 너무너무 예쁜 카드들 잘 받았고요. 특히 광주 북구 두암동의 양재영 씨 같은 경우는 도대체 홍동식 PD 보고 가시라는 말씀이세요? 저보고 가시라는 말씀이세요? 직접 만드신 예쁜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둘이 의논해보고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장세현 씨, 거창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형님과 이 곡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께 띄우는 저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강릉 노암동 이세철 학생이 신청하신 곡, 영화 귀여운 반항아 중에서 사라베르 깨띠아모,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니키의 뽀베리의 노래 들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니키의 뽀베리 뜻 아시죠? 부자와 빈자. 네, 그런 세상이에요.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Perché ti amo è un'emozione che cresce piano piano, stringimi forte.